잘 있었냐는 너의 인사 말에 참았던 가슴은 또 뜨거워지고 정말로 내가 알던 넌지 한참을 되묻고 1년 만인 목소리에 반가웠고 보고 싶었단 말에 자꾸 눈물만 내려와 너도 나만큼 아팠던 걸까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나는 똑같아 단 하루도 잊지 못한 사람 난 너여야만의 내 사랑이 넌데 다시 보고 내 손을 꼭 잡은 네 손을 또 보고 괜히 또 놓고 다시 잡고 바보같이 웃고 둘이라서 행복했던 소박했던 함께라 당연했던 그런 것들만 생각나 그때 우린 왜 몰랐던 걸까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나는 똑같아 단 하루도 잊지 못한 사람 난 너여야만 내 사랑이 넌데 너 없인 안 돼 네가 필요해 지금 달려가 당장이라도 널 품에 안고 숨이 차올라 넘칠 만큼 외칠 거야 네가 필요해 필요